위리 한용도사 김종일 동지의 소고 다섯 돌세 즈음에서 2017년 백두산 윈칭 송대배 면마 춘리위원회 위원장 틴툰이 3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 그는 담화에서 김종일 각하는 한 평생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부강보령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용도자, 인민의 자유로운 어버이시라고 하면서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이 구현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종력적인 대외 활동을 벌이신 그 일은 진보적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고 지적했습니다.